나를 지나친데도 아련하게 차오르는 그리움만 내게 준대도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어느 날에 너를 내 안에 채워가고 사랑은 나에게 눈물을 남겨도 널 안고 살아갈 테니 사랑은 사랑은 이렇게